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끝없는 유랑 깊은 사연 한 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끝없는 유랑 바람이 부는 대로